예. 다녀오십니까?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시죠? 그쵸. 예. 옷이 조금 예. 더워 보입니다만. 예. 상당히 예. 더워 보입니다. 아, 예. 예. 아, 김여동 씨 요즘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예? 있습니다. 아이고, 뭘요. 그, 저, 예. 추석 때 이렇게 집에서 저는 이제 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쉬면서 예. TV를 이렇게 보니까 어 정말 여기저기 김제동 씨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다 재방송입니다 그거. 예. 아 그런가요? 예. 추석 때 아. 녹화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하여튼 예. 뭐 추석 의지요. 특집에 예.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청백전 예. 이런 데는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 어 요청이 많아도. 왜요? 뻔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또 가발 씌고 안경 벗길 건데. 그렇게 나가서 제가 또 가발 쓰고 안경을 벗으면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 아, 아니 근데 예. 가발 쓰고 안경 벗는 게 네. 좀 김제동 씨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해도 재밌어요. 다음 주에 가발 쓰고 안경 벗고 나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대해주세요. 예, 약속했습니다. 예? 약속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또 리플 달아주신 사연을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카드값주 체리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이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말이죠. 제가 가끔 사랑해 라고 말하면 보통 여자들은 나도 라고 할 텐데 제 여자친구는 얼만큼?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큰 단위를 말했는데요. 그래도 항상 제 여자친구는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합니다. 제 여자친구가 그것밖에 안 돼? 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한 방에 만족시킬 만한 말이 없을까요? 끝입니다. 이런 사연이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연 읽는 동안 옆에서 이렇게 콧방귀를 끼고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사연은 아닙니다. 아 보니까 언젠 기분 좋은 사연이 있었냐고. 사랑해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뭘. 그걸 뭘 얼만큼은 모르지 않네. 경상도 남자 안 만난 게 천만 다행입니다. 네, 네. 경상도 남자. 사랑해라는 말 자체를 안 하잖아요 경상도 남자. 네. 네. 그래도 뭐 사랑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경상도 남자들은 다 그럽니다. 지도 알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고민을 해주셨는데 네네. 첫 번째 분입니다. 배꼽 풀린 돼지라는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짧게 간단하게 진짜 해결을 예. 탁 지울 수 있는 그런 예. 사랑해라고 먼저 말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그러면 사랑이라고도 안 하면 아예 예. 얼만큼 이런 거 안 나올 거 아니냐. 그렇죠. 아예 말을 하지 마라 사랑이라는 말. 그렇죠. 되게 좋은 해결 방법이네요. 예. 남자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와서 예. 얼만큼 이런 거. 그러니까. 정신이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 얼만큼 뭘 얼만큼 뭘 이렇게. 아유 좋은 해결책이네. 예. 요거 좋으네. 예. 요거 좋다. 아우 이분 머리 좋으신 분이요. 예. 배꼽 풀린 돼지 이분 말이죠. 네네. 머리 좋으신 분입니다. 좋습니다. 아 그다음은. 태풍본 갈매기라는 분이 아주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럼 말이 안 나오게 미숫가루를 먹이세요. 물은 나중에 먹이시고 이렇게 집어드셨습니다. 사랑해? 그러면 얼만큼 그럴 때 얼 그럴 때 미숫가루 미숫가루 미숫가루 미숫가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좋네요. 미숫가루 먹으면 진짜 목매죠? 아이고 그건 물 없이 먹으면요.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배가 고플 때는 그렇게 물 없을 때 그냥 먹기도 하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웃집에 가서 분유 같은 거 분유 그거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어린이 분유 그거 맛있어요. 그거 그 먹어보셨습니까? 분유 그거 네. 조카들 거 몰래 이렇게 한 숟가락 네. 탁 터넣어놓고 어우 누나 들어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맛있기면 맛있죠. 아 분유 되게 맛있어요. 그 집에서 하나 타놓고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갑자기. 가서 하나 사가지고 가요. 그럼. 아 그러니까 네. 맛있잖아요. 같이 먹을래요? 예. 네. 자, 귀여운 구석이 있네. 네, 자, 다음 그 마름푸라는 분이 예. 마름푸랍니다. 네, 모르겠어요. 뭔지 굳이 풀이하자면 뭐 눈큰 제동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어. 푸가 말랐다 이건데. 푸가 네. 말랐다. 푸가 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잖아. 예. 되게 이상할 건데. 예. 푸가 말. 개미를 3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응? 한 조각을 5천만억분의 가루를 내서 채를 걸러서 다시 8천만억분의 가루를 내서 미세한 한 가루가 남으면 그것을 뺀 나머지만큼 널 사랑해. 그 밑에 박영주 씨라는 분이 리플 달아주셨습니다. 예. 님만 계속해서 혼자 써먹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야, 다음 분 이재광 씨가 히딩크 폼으로 이렇게 읽으세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럼요. 아 좋죠. 네 미역국 하나 딱 끓여놓고 아치마 메고. 사랑해 이렇게 한번 하면 근데 좋죠. 그 밑에 네. 엄마 10만 원만이라는 분이 네. 바로 밑에 이어서 네. 또 이 리플 달아주신 분들 이게 특기잖아요. 네네. 밑에 이어서 달아주셨는데 또 역시 생일 축하해 재광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사랑해 이분. 야, 참 못하는 게 없네. 네. 야 정말 못하는 게 없네. 다음 분 기억할게라는 아이디를 네. 이것도 제 생각엔 저희 노래 그 잊을게를 거꾸로 해서 기억할게. 리플을 제동 아찌께서 가수 데뷔하는 날까지 도연 아찌께서 머리를 장발로 기르는 날이 올 때까지 이게 그 다음이 아주 악건입니다. 전인권 아찌께서 매직 파마 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사랑한다. 아 전인권 아저씨께서 매직 파마 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사랑한다. 야 그렇군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야 자 다음 분 네. 숨쉬기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손톱만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자친구가 피라고 한다면 잘라내도 잘라내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다시 자라난다고 하세요. 아 이렇게 야 이런 말들 진짜 어떻게 잘 지어내실까?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손톱만큼 사랑한다고 잘라내도 잘라내도 너에 네. 대한 사랑은 다시 자라난다. 네. 예. 가끔씩 뽑힙니다 손톱 이런 거. 자 다음은 리플계 카드깡이라는 분이 리플계 카드깡 10원짜리를 10만원어치 들고 있다가 얼만큼 사랑이라고 물으면 물을 때 땅에 10만원을 뿌리세요. 그리고 그걸 여자친구 보고 주우라고 한 다음에 그걸 주워 담는 시간만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 밑에 눈빛 소년이란 분이 리플을 달았습니다. 10원짜리 한 개에 4g 정도입니다. 10만원어치면 만 개에 40kg입니다. 언제 물을지도 모르는 질문에 대답 한번 해주려다가 팔이 빠질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PS 추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100원짜리로 바꾸세요. 6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피바람이라는 분이 뿌릴 때 나 좀 부르시오. 나 요즘 어렵소.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대단하고 이제 마지막 리플입니다. 아이디가 미친 고양이입니다. 되게 순진하고 착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귀여우신 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얼만큼이라고 물으면 강하게 외쳐주세요. 반사 이렇게 외쳐주세요. 반사 반사 좋다. 반사 좋네. 그거 참 어렸을 때 하던 그럼요. 장난 되게 유치한 장난 많았죠. 반사 내가 봤다 내가 봤다 그러면 언제 봤대 언제 봤대 그때 봤다 왜 그럼 몇 시 몇 분 몇 초에 봤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봤대 그렇게 맞죠. 그러면 우리는 몇 시 몇 분 몇 초 그러면 정말 유치한 거죠. 대구시 여러분 담배 꽁초 이런 거. 이런 거. 야 옛날에 말이죠. 지독하게 유치한 걸로 많이 봤어요. 예. 반사 이거 오래간만에 예. 그런 것도 했잖아요. 뭐요? 얼음 용광로. 뭡니까? 응? 뭡니까? 얼음 용광로 뭡니까? 뭡니까 그거? 모르나 본데. 말해봐요 뭡니까 그거? 뭡니까 얼음 용광로가? 몰라요 진짜? 아니 아, 얼음 이렇게 해서 얼음하고? 어 그럼 얼음 먼저 한 사람이 그 다음이 용광로 할 때까지 얼음 하고 있는 거 그거 없었어요? 보통 대부분 지역에서는 얼음 땡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얼음 짱이라 그랬고 왜냐하면 탁 되면 짱 없어진다 그래서 얼음 짱이라 그랬고 얼음 용광로라고 그 생각만 해도 그 재밌는 게임을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아니 얼음 딱 뭐 이렇게 하고 가야지 얼음 하고 있는데 가서 용광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맞아. 이상하네. 참, 아 이거 참 이번에 동네마다 좀 다른가 본데 그게. 아니요 동네마다 달라도 다 한다는지 용광로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예, 예.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몇 년을 말을 안 했어요. 아, 용광 얼음. 얼음을 내가 먼저 했던 네가 먼저 했던 그걸 싸우다가 네. 자 지금까지 네. 김 아 마무리 안 했구나. 예예 예. 용광로. 예. 예. 얼음 용광로. 그냥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예. 예. 자 지금까지 예. 김재동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